여기가 바로 내가 사는 세상이다. 가파르고 험난하고 꽁꽁 얼어붙은 산. 하지만 분명히 아주 멋진 곳이지. 여긴 없는 게 없다. 얼음, 바위, 얼음, 눈, 얼음, 얼음 천지다. 놀거리도 많고 무엇보다 좋은 건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다. 그게 다 우리 세상의 기반이 되는 스톤 덕분이다. 그런 돌 말고 이 석판. 석판에 새겨진 것이 우리의 법이다. 이 스톤을 지키는 수호자가 뜻을 부리하면 우린 그 법을 따른다. 스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필요한 건 스톤이 전부 알려준다. 예를 들어 우리 세상이 거대한 하늘 약회의 엉덩이에서 툭 떨어져 만들어졌다는 거나, 이 세상이 어떻게 끝없는 구름바다 위를 떠다니는 섬이 되고 어떻게 그 구름을 거대한 산 매머드들이 받쳐주게 됐는지, 그리고 매머드들에게 얼음을 먹이지 않으면 열이 오르게 돼 죽게 되고 그럼 우리 모두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 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글이글 빛나는 하늘 달팽이의 스톤이다. 징을 울려 깨우면 하늘을 가로지르며 우리 마을에 빛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마음에 쏙 드는 얘기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마 없겠지? 자랑 같지만 그 일을 맡은 게 다름 아닌 우리 아빠다. 늘 열정과 헌신을 다해 임하시지. 야, 튼튼한 조수도 한몫한다. 얼른 일어나 미고, 징 울릴 시간이다. 바로 나다. 좋았어. 요즘 밧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바퀴 굴리는 법이랑 조종하는 법도. 아빠가 징을 안 울리면 온 마을이 어둠에 잠기니까. 벌써? 쉬운 일은 아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돌심장에 단단한 머리도 필수적이지. 징을 울릴 방법이 달리 없으니까. 어떠냐? 아빠의 사명감은 대단하다. 말했다시피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언젠간 내가 물려받겠지. 잘하셨어요! 나도 하루빨리 내 힘으로 마을 전체를 밝히고 싶다. Look at everybody there below, all the edges that I love and know, and they're waking up to see this awesome morning. They've all got a smile on their face. That's another reason I love this place, 'cause it's always full of life and never boring. Look all around us, it's all rock and ice and snow, frigid and freezing. Yeah, it's pretty great, I know. And hey, hey, it's another day like every other. And I don't wanna change a thing, not one little thing. I mean, because I do what the stars say, and I'm doing okay. What could be better than this? It is what it is. It is perfection. Wanna make more proud of me, just be a steady yeti at their surface. 매머드가 우릴 떠받쳐준다는 말 진짜 믿니? 매머드는 누가 받쳐줘? 아 잠깐, 저 밑엔 매머드뿐이야. 저 말 듣지 마. 스톤을 의심하다니. 우린 그러면 안 돼. If there's a question causing you to go astray, just stuff it down inside until it goes away. Got it? 이거는 어린나. 넌 직맨이 되지 못할 거다. 어, 예? 제대로 연습 안 하면 전용 헬멧을 주시겠대. 오,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아빠. 제 전용 헬멧이요? 때가 된 거죠. 축하해, 미고. 축하한다, 아들아. 여러분, 저 이제 연습 시작해요. Now we all say, hey, hey, it's another day like every other. And I don't wanna change a thing, not one little thing. I mean, because we Living this way, and we're doing okay. What could be better than this? It is what it is. It is perfection.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연습 시작합니다. 연습 시작합니다. 연습 시작합니다. 연습 시작해. 연습 시작해요. 준비됐어? 물론이죠. 빨리 직맨이 되고 싶어요. 그래, 너도 곧 위대한 조상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거다. 납작머리 숙부님, 박살머리 조부님, 선반머리 증조부님, 눌림머리 고모님, 먹통머리 숙부님, 쾅쾅고모님, 목짧은 난도, 사촌 땅딸보, 말도 안 되는 진체 이론을 펼치던 덕. 그 얘기 말자. 네 엄마도 있지. 널 가르치면 참 좋을 텐데. 아빠도 훌륭하세요. 그래, 고맙다. 좋아, 우선 바람을 확인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바람 확인. 좋아. 그 다음엔 목표물을 조준해. 조준을 제대로 해야 맞힐 수 있어. 목표물 확인. 잘했어. 내 말 잘 들어. 확실히 아프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머리로 징을 때려야 해. 진짜 아파요? 처음 1, 2년만 조금. 아빠도 키가 저만했어요? 아니, 훨씬 더 컸지.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되었어. 매일 머리를 박았거든. 이렇게. 멋져요. 가볼까? 네. 그럼 신호를 다오. 발사. 두 발을 들라고 말했던가? 아니요. 두 발을 들어야 해. 네. 좋아요. 발사! 발사! 발사! 아주 별꼴을 다 보네. 발사! 잘했다, 미고! 미치. 미고, 조준을 해야지! 조준하라고! 안 돼! 내 헬멧, 어딨지? 저게 뭐지? 뭐야? 저리가! 오지마! 재미 없다고! 작은 발 좀 봐. 작은 발? 작은 발. 스몰풋, 스몰풋. 이런 맙소사. 스몰풋이잖아. 안 돼. 가지 마. 이게 웬일이야? 저기 다들 이것 좀 봐요. 얼른 이리로 와봐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 미고, 여러분. 맞아요. 괜찮아, 미고. 알아요. 다들 이리 모여봐요. 잘 들어요. 저 봤어요. 스몰풋을요. 뭐? 뭐? 뭐? 뭐? 뭐라고? 뭐? 뭐? 뭐? 뭐? 아야, 뜬 가서 직접 보세요. 뭐예요? 어서요. 다 같이 가요. 최정신이 깨끗한 아버지. 아버지. 갑자기 하늘 위에서 단단하고 반짝이는 게 날아오더라고요. 뭔가가 꾸엉 하고 절 덮치려 했죠. 바로 저쪽에 있어요. 안 돼! 아, 있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요. 아, 정말이에요. 반짝이는 게 날아왔어요. 거기서 스몰풋이 튕겨왔다고요. 그 위에 커다란 가죽 같은 게 내려앉았죠. 그리고 절 보더니 괴상하고 멋진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아니, 이랬어요.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거려. 같이 찾아봐요, 어서요. 이 근처에 있다고? 마을에 있을지 몰라. 우리 집에 있을지도. 애들부터 챙겨. 이거가 미쳤어. 여기 있었구나. 아, 잠깐만, 다들 진정해요. 아,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귀여운 정도. 다들 길을 비켜요. 우리 아버지가 오십니다. 아니, 소자지. 죄송해요, 아버지. 아니, 소자님. 나 소프도 망했어. 아들, 좋은 아침이야. 잘 지냈나? 아이, 난. 미고가 징을 못 쳐서 그러나. 소자님, 미고가 스몰풋을 봤어요. 여기 있대요.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게리, 진정해. 그럴 수 있지? 애써볼게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미고의 얘기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건 잘 알지만 그렇게 겁먹을 거 없다.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하지만 진짜 봤어요. 그렇지 않아. 봤다니까요. 존재하지도 않는 걸 봤을 리가 없지. 네, 알아요. 스몰풋 같은 건 없다고 스톤에 나와 있죠. 그래, 여기 확실히 새겨져 있지. 알아요. 하지만 분명 제 눈앞에 있었다고요. 아이, 미고, 그게 스몰풋이란 걸 어떻게 아는데? 아, 그야 발이 요렇게 작으니까. 아버지. 아빠, 뭔가 본 건 분명해요. 오, 뭘 봤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아마도 미끄러져서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약을 보고 착각한 거겠지. 그런 거였어. 왜냐하면 미고가 스몰풋을 봤다고 말하는 건 그 스톤이 틀렸다는 뜻이니까. 그런 뜻이냐, 미고? 스톤의 예언이 틀렸다고?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잘 얘기해보죠. 아직 해요. 미고 뭐 하는 거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소자한테 덤비다니. 아빠, 저한테 늘 뭐라고 하셨죠? 시키는 대로 해라. 다른 거요? 뒤지 마라. 아, 그거 말고요. 스톤을 따라라. 남들처럼 해라. 네 일을 해라. 소자를 거스르지 마라. 늘 진실하라고 하셨죠? 그건 징을 칠 때 얘기지. 스톤을 부정하는 뜻이 아니야. 스톤을 부정하는 건 진실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스몰풋을 못 봤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미고, 자기 직면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었냐? 맞아요. 그런데도 스톤이 틀렸다고 할 거냐? 스몰풋을 봤다는 게 스톤이 틀렸다는 뜻이라면, 예, 그런 뜻 맞아요. 오. 오, 미고. 이런 말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 스톤을 거스르는 건 중대 범죄다. 지금 이 시간부터 널 이 마을에서 추방한다. 예?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면 돌아와도 좋다.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할 말 다 끝났으니까 일터로 가도록. 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게. 소장님, 용서하세요. 철이 없어 그래요.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주도록 하게. 곧 정신 차리겠지. 수지. 어이! 넌 추방된 몸이야.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 소프. 안다고? 무슨 뜻인데? 소프! 지금 가요! 다시 얘기해. 히말라야의 혹독한 추위 속에 살아남을 생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생명체는 예상을 깨뜨렸죠. 바로 희귀종인 히말라야 깡충거미입니다. 이번 주 퍼시 패터슨의 야생이 좋아해서 만나보시죠. 재빠른 이 거미는 한 번에 1,000개의 알을 낳을 뿐만 아니라 무려 15m나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뛰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물려고요. 안 돼. 토끼! 동인도 애로 가요. 감각이 없대요. 계속 찍어, 계속. 가.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녹고 있어요. 허씨. 특수효과를 써야 돼. 녹아내리는 것처럼. 예. 허씨. 아, 이건 편집하고 한쪽 눈을 감을게. 아, 내 눈. 내 눈이. 갓. 지금 뭐 하는 거야? 프로그램 살리려고. 물렸다 가면 시청률이 빵 터질 거야. 우리 프로그램이 교육용이라는 거 잊어버렸어?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자는 취지로 만드는 거라고. 알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니야. 그래, 나도 안 봐. 아. 브랜다, 거미가 뛰어오르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어, 뛰었다. 아! 아! 아! 저런 게 재미지. 찍혔으려나? 물론 난 지켰겠지. 좋아. 내가 이쪽으로 가서 나무 껍데기랑 인터뷰해볼게. 서린! 뭐야? 비행기가 논 위에 추락했는데 이빨하고 발톱이 엄청났어요. 내가 방금 서린을 봤다고요! 서린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잔하면서 찬찬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믿는 거죠? 믿고 말고요. 정말요? 믿어줘요. 나 비행기 조종사예요. 누구야? 비거! 누구세요? 스몰폰 너냐? 아, 아무도 안 믿어주니 진짜 미쳐가나. 우린 너 믿어. 안녕. 비거. 블립. 왜? 너이구나. 우리라서 실망한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거야? 지금 증거를 찾는 거지? 그래. 우리한테 있어. 그럼 믿어주는 거야? 내가. 뭘? 야, 듣고 있어. 앞잡이가 주시하고 있거든. 맞아. 이쪽이야. 조용히 따라와. 네보다 더 이상한 일은 없겠지. 너무 가까운가? 어. 지금부턴 너도 멤버야. 우리 멤버. 잠깐 같이 가. 우리 멤버. 우리 멤버. 우리 멤버. 이거 광기한테 말하지 마. 걘 망상이 심하거든. 지금 내 얘기한 거야? 내 말 맞지? 콜카는 바위한테 진지하게 말을 걸어. 다들 나더러 성가시고 완전 짜증나는 녀석이래. 근데 엄마 말 잘 듣는 애가 어딨어?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대장이 널 만나고 싶어해. 뭐? 대장도 있어? 누군데? 보면 알아. 어우, 세상에. 데려왔어. 미치? 어서 와. 와줘서 기뻐. 근데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이야? 여기는 우리 수전모 비밀본부야. 수전모? 아니야, 세 글자야. 수존모. 스몰풋은 존재한다, 모지리들. 플림, 그게 아니라 스몰풋 존재 입증 모임이야. 내게 귀에 꽂히고 훨씬 좋구만. 잠깐, 스몰풋 모임이라고? 거기다 뭐야, 대장이 너야? 하지만 넌 수호자의 딸이잖아. 우리 아빠를 사랑하지만 사실 열린 생각을 가진 분은 아니잖아. 왜냐면 의문은 지식으로 이어지고 그 지식은 힘이 되거든. 그럼 스몰풋의 존재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찾고 있는 거구나. 맞아. 여기 X자 보이지? 수년 동안 온산을 뒤집어 열심히 찾으러 다녔어. X자를 찾아서 뭐하게? X자를 찾은 게 아니라 스몰풋을 찾은 거야. 근데 네가 찾은 거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래서 여기 데려온 거야. 광기, 증거 보여줘. 이게 증거야. 증거 1호, 스몰풋 피부 가죽. 보안이 해마다 탈피를 하는 것 같다. 증거 2호, 스몰풋 물. 볼은 하나밖에 없나 봐. 그리고 이것도 있지. 보이지 않는 지혜의 두루마리. 볼 순 없지만 얼마나 멋진 말들이 적혀 있을까? 헛소리만 잔뜩 있겠지. 이런 건 증거가 어때? 마지막 걸 보여줘. 내가 제일 처음 찾은 증거야. 이걸 계기로 모임을 만들었지. 어? 뭔가 떠오르나 봐. 확실해. 오호. 아유, 자주 말 좀 봐. 진짜 본 거 맞고. 어디로 갔어? 나도 몰라. 생각해. 기억을 떠듬어 봐. 안 돼, 칠까? 아니야. 아,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구름 위로 날아갔어. 어느 쪽? 위? 옆? 어디? 아래. 뭐라고? 아래? 안 돼, 치자. 블림. 그래, 다 당연히 아래지. 산이 떠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늘 생각했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확실한데 어째서 떨어지지 않는 걸까 하고 말이야. 물론 이론일 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못 찾는 게 아닐까? 스몰풋은 바로 이 아래에 있으니까. 구름 아래 말이야. 증거를 찾으려면 저 아래로 가야 해. 뭐? 아무것도 없는 대로? 너희들 미쳤구나? 미쳤다고 하지 마. 그래, 미친 애한테 그러면 안 되지. 왜 아무것도 없는 곳인지 알아? 그 아래쪽에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넌 그 말을 왜 믿어? 스톤에 새겨져 있으니까. 스톤에는 스몰풋이 없다고 돼 있어. 근데 넌 봤잖아. 그래, 없는 걸 굳이 뭐하러 적어놨겠어? 사실은 있다는 증거 아닐까? 스톤 하나가 틀렸다면 다른 것도 틀렸을 수 있어. 뭐? 다른 스톤? 몇 개나 틀렸을 것 같아? 전부 다. 저기 이건 정말 아니다. 나 빠질래. 미고, 잠깐만. 미치, 난 그저 스몰풋의 증거를 찾아서 돌아가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너인 그 뭐냐, 우리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거잖아. 단순히 낡은 생각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새로운 생각을 찾자는 거지. 잠깐 나랑 같이 가. 그리고 저 아래 또 다른 세상이 우릴 기다려. 좋아, 내가 가볼게. 정말? 계획은 있어? 그야 물론 있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즐거웠어, 미고. 아, 저기, 허리 좀 조정할래. 너무 조이네. 이 정도 길이면 충분하겠지. 하겠지?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거든. 있는 밧줄도 이게 다고. 좋아, 이왕 할 거 빨리 해치우자. 관계 설명해줘. 아, 이래. 잘 들어. 내려가려면 한 번 당기고 정지는 두 번, 올라오려면 세 번 당겨, 네 번은 바닥에 닿았단 뜻이야. 우리도 갈 수 있단 뜻이지. 잠깐, 두 번이 뭐라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비상시엔 이렇게 외쳐. 신비로운 생명체다. 아, 그건 좀 너무 길지 않아? 그렇게 외치면 바로 중지하고 끌어올려줄게. 살려줘는 어때? 그냥 살려줘 하면 좋잖아. 넌 잘해낼 거야. 그래? 정말 그럴까? 시작한다. 미고, 너 죽으면 네가 가진 거 내가 가져도 돼. 아, 미안, 죽는다면 말이야. 뭐가 보여? 아직 구름밖에 안 보여. 계속 구름뿐이야. 아, 잠깐. 아, 저게 뭐야? 아, 미안. 아, 내 손이었어. 아직 구름이야. 계속 구름. 아, 구름. 위치 너 거기 있냐? 어, 이런. 무슨 일인데? 이런. 시끄러운 삼면체. 아이, 찐따끼리 여기 모여서 뭐 하냐? 뭐지? 아, 그게 바람 소리야. 그래, 여기선 이상하게 들리거든. 신비로운 생명체다. 집어쳐. 뭔가 이상한데? 난 이상하기 싫어. 이상한 건 이상해, 알아? 띡띡대고 짜증나는 게 미고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어딨어? 저기야! 글쎄, 미고가 어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올라갈 때 몇 번 당겨! 몇 번 당기냐고! 뭔가 잘못됐어. 생각 좀 해봐야지. 야, 뭔가 더해지질 않아. 그래, 난 산수는 꽝이야. 다들 따라와! 안 돼! 확실히 길이가 부족해! 얘들아! 얘들아! 아이, 뻐근해. 그래, 역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어! 확실히 뭔가 잔뜩 있구나. 우와. 세상에. 어이, 반갑다! 안녕, 친구! 아, 저런! 아, 안 돼! 아,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내가 한수 가르쳐 주지! 받아라! 그렇지! 어서 도망가, 어서! 어서! 갈 길 가! 반짝이면서 날던 거네? 스몰폰. 좋아,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설인을 봤다는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 말을 진짜 믿어? 물론 안 믿지. 그래도 화제성은 있잖아. 저 사람 고산병 있어. 얼른 도와줘야 해. 우리 먼저 도움받고 나서. 뭐? 브렌다, 이 마을이 뭘로 유명한지 알아? 설인이야.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설인이 많이 목격된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상상해봐. 우린 히말라야 깡충거미를 찾으러 여기 왔다가 설인을 찍게 된 거야. 아주 우연히. 동영상을 올리면 순식간에 퍼져서 빵 하고 시청률이 터지겠지. 설인 같은 건 없어. 그야 모르지. 오후에 시내에서 아주 멋진 의상을 샀어. 중마도 입고 말이야. 저걸 입고 네 팬들을 속이겠다고? 물론 아니지. 난 출연자니까. 저건 당신이 입어야지. 와우, 대체 왜 이렇게 변했어? 동물을 사랑하던 퍼시 패터슨은 어디 갔냐고. 나까지 동물 애호가로 만든 진정성 있는 사람이었잖아. 지금도 진정성 있어. 그래 좋아. 이번 촬영만 무사히 끝내고 나면 앞으로 뭐가 됐든 전부 다 진정성 있게 임할게. 언제 어디서든 진정성을 내뿜고 다니고, 만약 진정성이라는 스포츠 음료가 있으면 내가 죄다 맡아서 홍보할 거야. 물론 공짜는 아니고 대신 그 수익금은 전부 기부하는 거지. 그렇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브렌다, 야! 아, 제발. 아, 부탁이야. 요즘 내 프로그램 아무도 안 보잖아. 이런 멸종 위기 좀 살리고 싶지 않아? 나 좀 살려주라. 브렌다. Yo, really nervous. This one goes out to my girlfriend. 브렌다, 잠깐. 내가 다 설명할게. Lisa, will you marry? I thought I'd made it celebrated when I got my TV show. But the haters out there hating got my ratings low, low, low. It's hard to compete. Twerking hogs and water skiing squirrels and monkeys riding on the backs of so dogs. Much pressure. Have mercy, I'm not the Percy that you've always heard about. That Percy, he was successful. That Percy had a lot of clout. Back when I was high on that hill. But now I'm broke here on the bottom with no way to pay my bills. Brenda,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우리 솔직히 다 털어놓자고. 어서. Brenda, Brenda, I'm a desperate man. So help me get back on the top and rocking again. No pressure. Brenda, Brenda, won't you hear my plea? The weight of all the world is really weighing on me. So much pressure. This is no time to quit. I'm on the verge of a hit. And I'm determined to make this a success, yeah. Brenda, tell me you've seen all the potential in me. I'll do whatever it takes to make you say yes. Down on my knees, begging you please. Won't you tell me you understand? Lend me a hand. All you gotta say is me, say me, say me, say me. 다 죽는 소리뿐이구만. 나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브렌다? 브렌다? 안 돼, 안 돼. 가방, 의상, 안 돼! 그게 뭐야? 가까이 있어. 저기 있다. 내 소개를 해야지. 근데 너무 겁난다. 말을 할 줄 모르나? 이거 예상 못했는데. 잠깐만. 브렌다, 제발 돌아와. 이번 일만 끝나면 정말 진정성 있게 일할 거라니까 약속해. 이거 듣는 대로 연락 줘. 고마워, 브렌다. 이렇게 분장까지 다 하고. 멋지네. 근데 가짜처럼은 안 보이는 걸. 정말 그럴 듯해 보이는데. 좋아, 이렇게 찍자. 내가 이쪽에서. 혼자 잘 떠드네. 너도 뭐라고 좀 해봐, 바보야. 좋았어? 안녕, 난 미고야. 그리고 이런 소리 좋은데 안에다 무슨 증폭기라도 설치한 거야? 이래서 당신하고 일하는 거야. 뭐든 최선을 다하거든. 됐어. 머리 괜찮고 뒤에 조명도 좋아. 부바 부바 놀라고 부바. 시작한다. 서린 발견 장면 테이크 원. 버시 펜더슨입니다. 여긴 히말라야 산입니다. 희귀한 히말라야. 아직 아니야. 미안. 이건 편집하고 3, 2. 희귀한 히말라야 깡충거미를 찾다가 이쪽에서 뭔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거 서린 아닌가요? 으르렁대야지. 아, 저기 브렌다, 시동 좀 꺼줄래? 나 지금 브렌다를 찍는 중인데. 잠깐만. 브렌다? 브렌다? 살인이다, 살인이야, 살인. 진짜 살인이야. 목소리 간다, 어제나 한다. 있지? 웃기지만 우리 세계에선 다들 너일 무시무시한 괴물로 생각해. 근데 무서워 보이진 않네. 그냥 귀여운데. 어, 스몰푼 노래네. 나도 알아, 들어봤어. 안돼. 어, 이게 아닌가? 나, 안돼. 널 데려가야 해. 네 존재를 증명해야 추방을 면할 수 있거든. 괜찮지? 가져가려고? 알았어. 그것도 가져가게. 좋아, 이리 와봐. 어, 아주 멋진데. 아, 안돼. 어, 잠깐, 어디가? 아주 신났나 보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야, 야. 안 돼. 아, 하필 나한테. 스몰풋? 왜 그래? 오! 뭐가 떨어져 나왔는데 도로 넣어줘야지. 여기 맞나? 이런. 좋아, 이것도 챙기고. 미안한데 집에 좀 같이 가자. 가서 이럴 거야. 잘 있었어요. 그럼 이러겠지. 잘 있어. 그게 그거야. 내가 그렇다고 하면 다들 소리 지를 거야. 아, 그때 당당히 말할 거야. 봤지? 스몰풋은 존재한다고, 모진이들! 눈보라냐? 괜찮아? 폭풍우가 갑자기 저렇게 몰아치냐? 아, 걱정 마. 그칠 때까지 이 안에 있을 거야. 아! 안 돼!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걱정 마, 스몰풋. 내가 구해줄게. 꼭 구해줄 테니까 기다려. 불이네. 따뜻해라. 아, 좋다. 아, 잠깐만. 뭐야? 안 돼! 안 돼! 이러지 마! 어때? 온몸이 따뜻한 게 기분 좋지 않아? 왜 그래? 배고파? 먹을 거 줄까? 아직 추워? 그래. 털이 없어서 그렇구나. 네 고치 거의 말랐어. 치워줄 테니까 눈보라가 그칠 때까지 여기 누워있어. 여러분은 퍼시 패터슨의 마지막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잡아먹히든 통구이가 되든 얼어 죽든 그걸 몽땅 합쳐서 죽든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알아주세요. 제가 목숨 걸고 쫓아온 건 정말 기이한 생명체입니다. 우리보다 큰 존재죠.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큽니다. 움직일만 해? 여긴 거의 다 치웠으니까. 절 저녁거리로 삼으려나 봐요. 좋아. 됐어, 됐어, 빨리, 빨리. 왜 이래? 제발 좀 손가락 열어서 말을 안 되네. 이제 됐다. 브렌다, 나 좀 살려줘. 이 동영상 업로드하고 도움을 청해줘. 제발더라, 제발더라, 제발, 제발. 됐어! 안 돼! 또 뭔가 있어요. 울리는 소리로 봐서는 여기서부터 대략 200m쯤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네요. 내 남편이 지금 저쪽에서 곤히 자고 있단 말이야. 아, 죄송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며칠 걸려서 겨우 재워놨는데. 아, 애는 없지만 아, 키우는 거 진짜 진짜 힘들 것 같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6개월뿐인데 네가 그걸 막 쥐어 있잖아. 남의 동굴에 막 들어와 발도 안 닦고. 정말 정말 죄송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녀석인지 몰라도 기본 예의는 갖추라고. 방금 봤지? 아, 우리 남편 깨겠어 할 때 내가 도망가라고 눈치줬잖아. 그랬더니 다 알아듣더라. 서로 소통이 돼. 정말 끝내줘. 바보짓 하지마. 버시의 사나운 서린을 도와줄 생각 말라고. 안 돼. 절대 그러지마. 하지만 아까 곰한테서 구해줬잖아. 지금 양심 같은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와, 아, 괜찮아. 덩치 큰 친구, 내가 잘 빼줄게. 어때, 아파? 아, 미안. 일어나. 일어나. 이거? 이거? 아, 미안. 아, 됐다. 됐네. 멀쩡해. 난 괜찮아. 눈보라가 그쳤네? 네 존재를 증명하러 나랑 산위에 가지 않을래? 아, 맞다. 손짓으로 해야지. 믿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서린이 저와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 같은데요? 재승이 가장 용감하거나 아님 바보 같은 일이 되겠죠. 부디 용감한 쪽이길. 오, 깜빡했네. 자, 따뜻할 거야. 안 돼, 안 돼. 이거 꽤 괜찮은 걸. 얼른 일어나, 미고. 징 울릴 시간이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어? 발사! 미고! 미고! 징 울려야지! 야, 맞다. 추방당했지. 두 번이네? 아, 방금 뭐지? 아니야, 됐어. 그냥 무시하자. 그냥 잊어버려. 내 헬멧이. 내려줘! 만만 깨기 전에 빨리! 이러면 안 돼, 미치. 넌 대장이야. 그러니까 대장이 내가 해야지. 얼른 내려줘. 아, 그래. 엄청 무섭긴 해. 미고가 이걸 했다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잖아. 하지 말라고. 난 네가 하는 거 별로 반대 안 해. 내가 갈게. 힘도 제일 세고 눈뜨고 자는 훈련을 받았잖아. 지금도 자고 있고 여긴 내 꿈속이야. 미고는 내가 괜찮대서 간 거야. 근데 길을 잃거나 다쳤으면 아님 죽었거나. 블림! 아, 왜? 모르는 일이잖아. 지난번에 서프가 우는 바람에 일을 망쳤어. 또 오기 전에 내려줘. 얘들아! 어우, 지금도 얘들아! 목소리가 생생해. 얘들아! 나도 들리는데. 미고! 미고 왔어! 그래, 알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아니, 아니야, 정말 왔다고. 저기 있잖아. 어? 미고! 미고! 아! 신비로운 생겼잖아! 이런... 아, 아. 아! 내가 받을게! 어. 미고! 부서에서 다행이야! 안녕! 안녕! 잘 있었어? 나도? 거봐! 내가 살아있다고 했잖아! 형제! 미고! 미고! 어, 얘들아! 아, 잠깐 조심해! 어. 조심해! 응? 응? 이건 뭐야? 지내하는 수전모 회원 여러분, 신비로운 생명체를 만나보시죠. 진짜 있을 줄 알았어. 이제 나한테 미쳤다고 못하겠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리고 아주 작네. 미고, 네가 진짜 찾아냈구나. 아니, 우리 수전모가 해낸 거야. 우와, 세스쿼츠가 넷이나 더 있잖아. 세스쿼츠 부대네. 두려워해라, 작은 생물아. 난 너의 신이다. 님, 뭐 하는 거야? 초장에 잡아야지. 안 돼. 우린 그런 거 안 해. 반겨줘야지. 두 발 벌려서. 오, 내가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해. 안 다쳤니? 잠깐, 잠깐. 사랑해. 당장 마을에 알려서 모두들 기절초풍하게 해야지. 휴. 뭔 소리야? 간이 요만하잖아. 어? 광기가 오라. 모두 깨우자. 뭐야, 미고가 돌아왔네? 네, 맞아요. 당당히 돌아왔어요. 아우, 내 얼굴. 자, 다들 들으세요. 하던 일 멈추고 따라오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거만 들었죠? 다들 와요. 어서요. 미고? 거기 너희들도 어서 와. 너도 게리, 따라와. 놓치면 후회해요. 아하, 미고, 잘 왔다. 잠깐, 너 쫓겨나지 않았냐? 맞아. 아, 그치. 여러분, 이리 모이세요.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서린 여러분,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땐 잠시 멈춰서서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왜 질질 끌려? 얼른만 말해. 아, 좋아요. 시작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스몰 푸시입니다. 믿기지가 않네. 이들은 동굴 안에 사는 원시인들이 아니야.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퍼시 패터슨 네트워크 특집이다. 다들 기대하시라. 뭐지? 이번엔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가? 미국의 스몰풋을 찾았어요. 글쎄. 하지만 아빠, 이 작은 발을 좀 보세요. 야크의 발도 작아. 내가 궁으로 가져가서 스톤한테 물은 후 그게 뭔지 판정을 하지. 이게 진짜 스몰풋이라면 스톤이 틀렸다는 건가? 전부 틀렸지. 맞아. 괜히 침착해라. 다들 진정하도록. 의문이 생길 땐 어떻게 하라고 했나. 어떻게 내려왔어?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왜 저래? 뭘 잡고 살아? 이런 작은 머리로 생각을 할 수 있나? 솔직히 저도 궁금한 게 아주 많아요. 물은 어디 있어? 이게 그 인가? 뭘 좋아할까? 스톤은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So much bigger than we know. 얼마나? 어째서? 무슨 뜻이야? So just beginning to unfold. 뭔가 뭔지 아는 게 더 있어? So let it all unfold. never knew there was more to know. Isn't it all so amazing? There's a world mysterious, ever you to find. Out of the blue there is room to grow. Isn't it all kind of crazy? All we are is curious, nothing wrong with that. Go around every corner. 이게 예술이냐? Search every part of the sky. 뭐 하는 거지? 정말 날려는 건가? (웃음) 내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니? 그럼요. 저들을 좀 보세요. 우린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아빠 널 안전하게 지키려 한 것뿐이야, 미치. 내가 하는 일은 전부 이 마을과 널 지키기 위한 거란다. 지켜주려고 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희 모두의 말을요. 특히 미고의 말이요. 미고는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다들 궁금해서 질문을 쏟아내면 미고는 다 잘 들어줘요. 그냥 무시하라고 하지 않고요. 하지만 다들 지도자인 아빠가 그래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고하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제발요. 그래, 맞아. 당장 네 말대로 해봐야겠다. 아, 감사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스몰풋한테 가볼게요. 그건 스누드야. 일종의 스카프 같은 거지. 그건 식이섬유 보충제야. 그 얘기는 안 할게. 그리고 그건 양말인데 신발 신기 전에 미리 발에 끼는 거야. 입에 넣는 거 아니야. 사입이나 신던 건데. 이 보이지 않는 지혜의 두루마리는 어떻게 써야 해? 그래. 사실 지금 이게 꼭 필요하거든. 그래? 야! 보이지 않는 지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였어. 얘들아, 미고는 어딨어? 아빠! 아빠! 제가 돌아와서 많이 기쁘시죠? 아빠? 뭐예요? 헬멧이 왜 그래요? 징을 못 쳤거든. 그런데도 하늘 달팽이가 지나가더구나. 우와! 그럼 틀린 스톤이 또 있는 거네요? 그거 놀라운데요? 놀랍다고? 뭐가 놀랍다는 거냐? 스톤은 그냥 스톤이어야 해. 알잖니? 단단하고 믿음직하고 진실한 존재. 근데 달팽이가 알아서 깨어나다니. 진짜 달팽이일까요? 미치는 뜨거운 가스공이라던데요. 가스라고? 내가 가스공을 깨우려고 매일 머리를 박았다는 거냐? 눈앞에 별이 보일 정도로 말이야. 아빠, 변화가 두려우신 건 알아요. 근데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머리로 징을 때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징을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 징맨이 아닌데. 징맨을 빼고 나면 난 대체 뭐지? 아이 미고, 아버지가 좀 보자신다. 수호자님이? 정말? 분명 좋은 일일 거야. 난 보자하신 적 없거든. 그렇구나. 그 얘기 뭐하러 했지? 창피한 게. 또 망했잖아. 그럼 아빠, 다녀올게요. 아빠. 여길 봐라. 선대 스톤 수호자들이야. 이들이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지혜를 구할 때마다 새로운 스톤이 쌓여갔지. 그것 무겁죠? 그래, 척추가 튼튼한 자만 입을 수 있지. 비밀 계단이네. 어디 가는 거예요? 궁금한 것도 많네. 이제 몇 가지 답해줄 때가 된 것 같다. 우와, 이게 대체 뭐죠? 곧 알게 될 거야. There was a time when Yetis lived beneath the clouds. We were alive and we were thriving till we came across a crowd of Smallfoot. That's right, we used to live down there. But there were actions we could not forgive down there. And though they used a different nomenclature, man or human, they showed us human nature. A dangerous species, though we approached with wonder. They attacked with their spears and their smoking sticks of thunder. They called us Sasquatch, they called us abominable. They chased us, pursued us, their persistence indomitable. We had no choice but to run and hide. Otherwise, we surmised we were facing genocide. So we climbed this mountain just to stay alive. You see, we knew that up here Smallfoot could not survive. So it was here the first law was written in stone. It was named and proclaimed as a truth to be known. Our world is an island that floats on a sea of endless clouds. That's how it would be. And then we wrote more laws, more rules to obey. For the sake of us all, it was the only way to protect us from all of the human ravages heaped upon us by those human savages. Now you know, now you know, now you know.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 So it's best just to let it lie. 아니라고는 못할 거다. That is best just to let it lie. 제가 데려온 스몰풋은 달라요. 인간은 다 똑같아. 처음 발견했을 때 두 발 벌려 널 반겨주던. 인간은 우릴 신경 안 써. 자기들 말고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하지만 한번 자세히 봐라. 저건 구름이 아니라 증기잖아요. 전부 스톤 덕분에 가능한 일이야. 스톤이요? Every job and every task is pointless as it seems. All of it ensures that this important machine keeps turning and turning and spinning around. So those below don't look up and those above don't look down. And they'll look. Cause even if they hear of these atrocities, the only thing stronger than fear is curiosity. 그럼 진짜 스톤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착한 거짓말이지. 우리 세계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알려야 해요. 과연 그럴까? Emboldened by your noble quest to find the truth, I chalk it up to the naive innocence of youth. So let me share a secret that you'll learn as you grow older. What's true or not true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So do you want to prevent our own annihilation? Yeah. Then our only goal should be to control the flow of information. Unless you want to see the Smallfoot conquer and pillage. I know. Then protect the lie and you protect the village. 목숨이 위험해, 미고. 내 친구들. 내 아버지, 미치도. 있지, 난 말이야. 너와 네가 사는 세상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그 앤 호기심이 강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지나친 호기심은 위험한 법이지. 저더러 어쩌라고요? 스몰푼 얘긴 다 거짓이었다고 말해. 그렇지만 이미 다 본 걸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다들 믿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는 것이 힘이란 말 알지, 미고? 중요한 건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지. 그래,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네가 연속 그림 속에서 얘기를 하면 그 그림이 다른 스몰풋들의 집에 나타난다는 거잖아. TV. 그래. 그럼 여기 이건 뭐야? 그건 지붕이야. 우리 집 지붕. 집. 집? 까마귀과. 같은 말 하는 거 맞지? 까마귀과. 오, 여긴 네 절친이구나. 이 인간은 앗덕은행 직원이야. 내 집을 뺏어가려고 하거든. 변동금리인지 뭔지 아는 것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 사실은 나도 뭔지 잘 몰라. 아, 근데 여긴 진짜 공기가 희박하네. 아, 그건 동물이야. 장난은. 아무튼 중요한 건 내가 원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야. 나는 다른 종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 너처럼. 너 같은 종은 또 없지. 넌 아주 특별하니까. 근데 요즘엔 시청률이 얼만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런 것들만 신경 써. 내가 하는 말을 가만 듣자니 불쌍하다가 너희 말로 뭐야? 아홉 살 때 처음으로 사자라는 걸 봤는데 이렇게 생겼어. 봐. 자, 아니 이렇게 안 생겼어. 이건 꼭 살찐 푸들 같네. 내가 사진을 보여줄게. 어, 근데 그건 대체 뭐야? 인간은 우리를 신경 안 써. 목숨이 위험해 미고 자기들 말고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해야. 안돼, 뭐 하는 거야? 다 망치잖아. 그만, 그만해. 빨간색을 위로, 위로, 파란색 위로. 세 개 연속이다. 미치? 됐어. 아 나중에 어 아래로 아래로. 빨간색 옆으로, 보라색을 밀어, 밀어. 어 됐다. 팡! 하하. 미고, 이거 같은 모양끼리 모으면 그 줄이 없어져. 의미도 없고 완전 시간 낭비인데 멈추질 못하겠어. 어 신기록인데. 스몰풋, 너 괜찮아? 머리가 띵하네. 산소가 좀 더 필요해. 산소 말이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게 다 뭐야?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 스몰풋의 세상인데 굉장히 크고 또 다른 스몰풋들도 정말 많은 것 같더라. 미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몸도 차갑고 호흡도 약해. 스몰풋이 여기서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아. 아니. 집에 데려다줘야겠어. 뭐? 안 돼! 안 돼? 아, 왜 안 돼? 정말 아파서 그런 거면 어쩌게. 그냥 더 이상 묻지 마. 뭐? 더 이상 묻지 말라니? 다들 주목! 스톤 수호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넌 알아? 뭔가 아는 얼굴인데? 나 좀 내버려 둬, 제발. 자, 아주 흥미로운 하루였다. 흥분되고 궁금한 것도 많은 날이었지. 궁금한 게 정말 많을 거다. 나조차도 오늘 일로 궁금한 게 몇 개 생겼을 정도니까. 이런, 덮으려는 것 같아. 그래서 특별히 미고를 불러서 놀라운 발견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지. 그리고 우린 같은 결과에 도달했다. 미고, 네가 말해봐라. 그게 사실은 제 말은 그러니까 스몰풋이 아니에요. 잠깐, 뭐? 예, 제가 틀렸어요. 잠시 헷갈렸는데 수호자님이 그걸 알아내셨죠. 이건 야크의 일정이에요. 야크라고? 미고가 나도 전혀 모르던 희귀종을 찾아냈더군. 아니요. 털없는 붉은 가죽 피그미 야크야. 야크가 아닌 거 알잖아. 보다시피 그 존재가 스톤에 정확히 나타나 있다. 어떻게 된 거지? 스톤은 수세대에 걸쳐 우리를 보호했는데 우린 그냥 무시했다. 오늘은 아무도 산 메모드에 얼음을 안 주는군. 그래서 우린 지금 가라앉고 있다. 저 가라앉기 싫어요. 게리? 두려워하는 게 맞아. 다들 게리 말을 들어라. 난 아래로 가라앉기 싫어. 거짓말이야, 미고. 네가 구름 아래로 가는 거 봤어. 그게 아니야. 난 구름 속으로 떨어진 거고 이건 동굴에서 찾은 거야. 뭐? 정말 듣지 말아요. 뭔가 숨기려는 수작이에요. 우리 기계가 있었구만. 불과해요. 자수 좀 해. 진짜 기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같은 생각이야. 나도 그만해. 기계라고요? 좋아요. 그럼 광기의 어이없는 이론을 들어볼까요? 아, 근데 광기가 완전 미쳤다는 건 다들 알고 있죠? 어, 뭐? 미쳤다고 하지 마! 아, 정말 얘들만 들을 거예요? 이 괴짜 친구들 말을요? 어? 어떤지 알잖아요. 스톤이 들렸다는 걸 입증하려는 거요. 근데 스톤의 뜻을 거스르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말 잘했다, 미고. 그게 진실이야. 진실? 진실이 뭔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얘들아, 잠깐! 미고, 나한테다오. 뭐하려고요? 따뜻하게 해줘야지! 이러면 숨도 못 쉬잖아요! 미치. 정말 왜 이러세요? 그 얘긴 들어가서 하자, 안에서. 안에서요? 알았어요, 아빠. 미치, 할 말 있어. 다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만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해라. 다들 일을 해야 마을이 제대로 돌아가지. 스몰풋은 어떻게 하실 거죠? 네가 발견한 동굴로 돌려보내야지. 아니, 그렇지만 동굴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했으니 다들 네 말을 믿을 거다. 잘한 거야, 미고. 소장님, 잠깐만요! 안 돼요! 네 역할은 끝났다, 미고. 이제 돌아가. 미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5번 스톤을 생각했어요. 모르는 게 행복이다? 에, 그 말이 맞아요. 모르는 게 행복이에요. 예전에 그랬죠. 스몰풋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가 행복했는데. 수존 모두 미치가 얼마나 굉장한 아이인지도요. 절 싫어한다는 걸 몰랐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거짓말로 모두를 배신한 것도요. 하, 몰랐던 때가 그리워요. 그럼 이제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야죠. 하나만 빼고. 이제부턴 제가 징을 칠 거예요. 머리를 실컷 부딪히면 이런 기분도 전부 사라지겠죠. 맞아. 멍해져서 아무것도 못 느낄걸. 됐네요. 전 정말 멍청이니까요. 그래, 좋아. 아빠가 해준 말들 기억하고 있지? 일단 바람부터 확인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바람 확인. 그리고 목표물을 조준해. 조준을 제대로 해야 맞힐 수 있어. 목표물 확인. 그리고 잊지 마. 분명히 아프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꼭 머리로 때려야 해. 스몰풋이 있어. 그리고 미치도. 하지만 넌 이미 마을을 깨웠어. 그럼 계속 깨어있게 해야지.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아들. 자, 그럼 가볼까? 발사! 아야! 아, 미치, 정말 미안해. 안 돼. 미치, 어? 네가 여기엔 왜? 미치. 미치. 스몰풋은 어딨죠? 조금만 참으면 돼. 거의 다 왔어. 네, 미치가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더러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면서 그게 다 아버지 콤플렉스 때문이라나요? 잘은 모르지만 어릴 때 잘 안 안아주셔서 그렇대요. 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빠. 다 내 잘못이야. 문을 열어요! 얘들아!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미치가 스멀프스 데리고 내려갔어! 정말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나중에 다 설명할게. 일단 미치부터 찾고. 미치가 위험해. 내 말을 믿어야 해. 널 어떻게 믿어? 친구한테 거짓말하는 널. 우릴 배신하고 미치광이라며 날 망신까지 줬잖아. 꼭 나 같았어. 나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그래, 맞아. 거짓말이야. 너희 늘 진실만을 쫓았어. 누가 뭐라든 말이야. 다들 너희를 욕하고 비웃었지. 잠깐, 뭘 했는데?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나도 그래야 했는데. 이젠 달라지려고. 야! 야! 뭐라고 욕했는데? 아, 미치, 어딨니? 코아카! 안녕! 잠깐, 네가 왔으면... 이런, 많이도 내려오네. 얘들아! 와줬구나! 당연한 거지! 미치를 위한 건데. 그럼 잘 알고 말고. 네 생각도 했지만 거의 미치를 위해서야. 고마워. 그럼 플림. 잠깐, 플림은 어디서? 그래, 좋아. 장단점이다. 미고가 날 필요로 하지만 죽으면 아무 도움 안 돼. 단점이 하나니까 다음은 장점. 플림은 겁쟁이거든. 시간이 없어. 누가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미치를 찾아야 해. 우와, 여기 진짜 넓다. 여기 떨어진 건 어떻게 알아? 좋아, 작은 친구. 이젠 숨쉬기 괜찮지? 네 집이야, 봐. 집. 근데 저건 뭐지? 여긴 어디지? 어? 뭐야? 안 돼. 불인가? 보시? 보시!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잠깐, 살아있는 거 맞아? 안 죽었어. 멀쩡해. 목숨 걸고 쫓아온 건 정말 기이한 생명체입니다. 우리보다 큰 존재죠. 내 영상이네. 말한 대로 올렸더니 완전 대박난 거 있지? 저거 진짜 맞지? 의상은 저기 있어. 네가 서린을 발견한 거야. 전화통에 아주 불이 났다니까. 다들 널 보고 싶어해. 아직 문자 확인 안 해봤어? 다시 담당 에이전트예요. 다시 돌아와줘요. 전화줘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협회 마크 버든입니다. 연락주세요. 어씨, 아빠다. 이제 네가 부끄럽지 않아. 또 뉴욕타임스입니다. 어씨, 네트워크의 게일이에요. 영상 잘 봤어요. 서린을 산채로 잡아오면 당신 프로그램 살려줄게요. 원하던 거 다 잃었네. 잠깐, 서린이 여기 왔어? 도무지 실감이 안 나네. 어쩜 이렇게 멋질까? 오! 아니, 저건 또 뭐야? 어머, 예뻐라. 오, 세상에나. 아기 스멀프시네. 너 정말 귀엽다. 오! 오! 넌 어쩜 이렇게 유연하니? 오! 야! 너 진짜 아니지? 오, 완전 뾰족하네. 아, 정말 예쁘다. 또 스몰풋이다. 대체 몇이나 있는 거야? 어우, 아주 많네. 안녕. 와, 무슨 말이네. 어, 여기다. 얘들아, 다 찾아봤는데 미치는 안 보여. 그래, 저기 있나 봐. 오, 세상에, 멋져라. 잠깐. 안 돼. 눈이 너무 부신데? 뭐야? 아! 이게 다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미치, 우리 아 이제 괜찮아. 고마워. 사실 장소를 잘못 택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있잖아. 그래. 가만, 풀림은? 장점 10개, 단점 65개. 야, 완전 고문이야. 풀림은 못 왔어. 그래. 혹시 다쳤어? 괜찮아. 근데 왜 다들 날 공격하는 거지? 그야, 못된 녀석들이니까. 너, 네가 여기 왜 왔어? 화났구나. 안 났겠어? 미치, 그때 정말 미안했어. 널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었어. 날 지킨다고? 거짓말로? 대답 잘해, 미고. 너도 아빠한테 수전부의 대장이라는 거 숨겼잖아. 대답 잘해, 미치. 그거하고 완전 달라. 그리고 네가 대체 뭐로부터 날 지킨다는 거야? 저거. 너의 아빠가 이런 걸 보여주셨어.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인간은 괴물이야. 아니, 그들은 우리를 괴물로 생각해. 얘들아, 얘들아, 쉿! 가까이 왔어. 금방 찾을 텐데 어쩌면 좋지. 도망가자, 당장. 정말 인간들 전부 다 나쁠까? 모르겠어. 일단은 여기서 나가자. 어디로 간 거지?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찾았다. 뭐 이런. 어디 가는 거야? 내가 경찰보다 먼저 찾아야 돼. 버시! 어서. 내려올 때 쉬워도 돼. 옷을 몽땅 던졌어. 어떠냐? 스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했지. 아빠! 미치! 데리러 오셨네요. 당연히 와야지. 내 딸인데. 감사해요. 저건 다 뭐지? 말을 들키면 안 돼! 미고! 그냥 가! 안 돼! 나 여기 있다! 어서 잡아봐! 번개 일어나! 시간이 없어! 우린 친구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해 주기 바래. 안 돼! 어떻게 잡혔어? 미치! 미고! 이런, 젠장, 결국 잡혔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아, 글쎄요. 어떻게, 재미있었나요? 인기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하네. 사기꾼. 미고가 아니야. 그럼 미고는 어딨지? 나 쐈어. 미고! 내 스몰풋이 나 쐈다고. 얼굴에 감각이 없네. 그럼 나쁜 놈이야? 아니야, 아니야. 나쁘지 않아. 날 구하려고 쏜 것 같아. 그래, 맞아. 그런 거야. 우리 모두를 구했어. 이제 다시 쪽박 신세네. 대신 더 좋은 걸 얻었지. 진정성.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고마워, 브렌다. 당신을 치안 방해, 공공기물 파손, 도시 경계 내에서의 불꽃놀이, 인터넷 사기, 혐오스러운 복장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 저 작은 친구 정말 좋아. 너희들도 좋고. 그리고 나 정말 굉장하고 정말 똑똑한 아이야. 그래서 네가 좋아. 아니 좋아. 정말 좋아. 나도 네가 좋아, 미고. 자, 얘들아. 집에 가자. 뭐 별일 없었지? 이것이 우리 역사고 이것이 우리 조상입니다. 서린이 구름 아래에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스몰풋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올라왔죠. 근데 적인 줄 알았던 스몰풋이 절 구해줬어요. 그때 진짜 스몰풋이 아니랬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스몰풋은 정말 있고 구름 아래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구름 아래요. 조상들이 구름을 만들기로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머리 아프고 무서울 수 있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단 낫죠. 훨씬 나아요. 그럼 우린 하늘 야크 엉덩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럼 누구 엉덩인데? 그 얘긴 나중에 해. 알았어. 이젠 아셨죠? 그들과 우린 서로를 괴물로 여긴 거예요. 이렇게 숨어만 있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서로 소통을 해야죠.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정하면 돼요. 멋지구나. 내려가면 사람을 많이 만나. 단점은 근데 북적이는 건 별로야. 아 진짜 어렵네. 아! 좋아, 3, 2. 자, 다음 에피소드는 잠깐, 이가 빠졌나?